하나만 나는 처음 찍었어.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하나밖에 없는 너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또 주고 싶어서. 나는 너를 콕 찍었어. 나는 너를 처음 찍었어.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 사랑은 너뿐이야.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. 어디에 있어도 행복해야 해. 네가 힘들 때 내가 업고 갈게. 그래서 콕콕콕 찍었어. 하나만 나는 처음 찍었어.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하나밖에 없는 너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또 주고 싶어서. 나는 너를 콕 찍었어. 나는 너를 처음 찍었어.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내 사랑은 너뿐이야.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. 어디에 있어도 행복해야 해. 너 하나만 사랑할까. 네가 힘들 때 내가 업고 갈게.